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가 카페고 캄보지아 위원회가 23일에 결성됐습니다. 회고 위원회는 6월 23일부터 7월 13일까지를 회고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성스러운 혁명 생애와 불멸의 업적, 특히 김일성 동지께서 두 나라 사이의 친선 관계 발전에 쌓아올리신 업적에 대하여 출판 보도물에 논리 속에 선전하며 정치 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김일성 동지 회고위원회가 도이치란드 공산당에서 김일성 주석 서거 22돌 스위스 회고위원회가 바젤에서 22일에 각각 결성됐습니다.